오치치 삼처 끝에 적벽강산 배진군사 여기저기 모여 앉아 신세자 타누는 양은 못 불견 못 보겠네 어떤 군사 나다르며 여봐라 동지들아 인내 사정을 들어보소 인내 팔자기 박하여 일곱에 모친 잃고 여덟 사흘에 아버지를 잃고 혈혈단신이 내 멀미 의탁할 것이 바이 없어 외삼촌 댁 갔더니만 서태는 애 보이고 그 이듬에는 속 끌리며 아차면 욕질이요 아차하면 매질하니 이 세상에 돈 없고 보면은 일가 친척도 다 쓸데 없구나 남의 집 모슴살이 첫해는 두냥 닿던 그 이듬에는 선냥 닿던 차차차차 올라가서 마루고봉이 되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무남동여 배 따라 나를 지중지 곱게 길러 아무개 내지 아무개는 남의 집 모습을 살지라도 착실하고 근실하다고 대리일 사위로 삼는다고 목항목항 모여 앉아 쑥쑥떡 하더니만 대기를 택하여서 신부집으로 나아갈 적에 우리 부모가 살아계셨던들 그 얼마나 깊으련만은 영영 가시고 못 오시니 그하니 망극하리 일락서산에 떨어지고 월출동령 달 솟는데 신부집을 당도하니 신부가 나오는데 골기용상에 명월패를 차고 아장아장 나올 적에 나의 소름 못 이기어 삼소 목수를 톱석 잡고 만단소라를 다 못하여 앞뒷문으로 와르르르르 달려들며 고두래 상투를 부여잡고 군사 뽑혔다고 재촉하니 신부님 내 거동 보소 새별 같은 두 눈에서 진주 같은 눈물방울이 빙그르르르 돌더니만 나 삼소매로 낯을 가리고 말 못하고 하고 돌아앉아 흐득흐득흐득 느껴 울다가 여보시오 낭군님 당신은 대장부라 굳이 아녀자를 생각을 말고 만리전장 나갔다가 백전백승하고 들랑 개가 부르면 돌아와서 우리 둘의 끊어졌던 검은 고줄 다시요 둥기둥 당신 즐겁게 놀게 되면 그 아니 기쁘리요 잘 가시어 자리 쓰소 이럭저럭 떠날 적에 보통 뭘 성백수야 이별을 서러워 마라 인간 이별 남녀 중에 같은 일 또 있으랴 만군 진중에 나갈 적에 행여나 승전하여 귀국할까 하였더니 군지장이 되었으니 도국할 길이 막혔으니 어떤 군사 나오는데 다 떨어진 천복에다 부러진 창대 옆에 끼고 울음 울며 나오면서 여봐라 동지들아 끝까지 서름을 서름 말고 인내 사정 들어보소 만군 진중에 나올 적에 항상 학발 늙은 양친 못가리라고 울음 울고 청춘의 첫 앙손 오만이 시부모가 계시니까 크게 울지 못하여도 자락을 입에 물고 아드드득득 뜯으면서 같이 가요 달려들고 어린 당선인은 서당 갔다 오더니만 전자백수를 문 밖에 와르르르르 던지더니 아버지 군복 자락을 꽉 부여잡고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오나리 무삼 나랩니까 전에 없던 철총 창대가 웬 말이며 어디에 이로 간단 말이요 아버지 가는 길 나도 가요 아버지 가는 길 소자도 가요 못 간다 한다 못 간단다 물이 깊어 못 간단다 길이 멀어 못 간단다 산이 높아 못 간단다 산이 깊어 그늘이라 부리기에 석이 나고 두들기에 배찰이 나고 아버지 계시니 나 생겼지요 부자일신이라 하였으니 아버지 따라서 소자도 가요 못 갈 내역을 내 듣거라 만약에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우리 부자가 나가면은 한 번아차 실수하여 전자한 것만 배게 되면 누대봉사를 니게 다 하며 너만은 만능어사를 먹지 말고 열시에 해물로 공부하여 너의 어머니 모시고 부대부대 너 자리 꺼라 청춘의 첫 항소노만이 세워지어 너두고 전문길 속 나서서 나가던 길 바라보며 긴 한숨 크게 쉴때 어린 당손이는 서당 갔다 오더니만 벌써부터 제 아버지 생각하느라고 부슬픈 목소리로 아이고 마니 아이고 마니 아무개 내 아무개 아버지는 오셨는데 우리의 아버지는 어느 날이 나오시나요? 청춘의 첫 당소노마니에 구슬피 우는 당소니를 위로하느라고 너의 아버지는 내일 온단다 모레 온단다 하다가서 나중에는 두 서름에 한 서름 되어 모자간에 얼굴을 마주대고 그득그득 느껴오는 양은 내 눈으로 본 듯하고 눈에 암암기에 쟁쟁 동지들은 죽지 말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당소노만이 보고들랑 아무나를 무시해 죽었다고 북한 그릇에 밥 한 그릇 근근히 넣어놓아서 전쟁 객기나 묘면하게 하여 주소서 공연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천장 거문이 되더란 말이냐 생각을 하니 산천이 그리워 나의 살 곳